너처럼 당연했던 우리 사이 뻔하디 뻔한 이별의 결말 살아도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숨 쉴 수가 없어 그리웠고 참 괴롭다 너의 모든 말들이 자꾸 맴돌아 떨리는 난 숨이 가빠 미치듯이 더욱 사랑할걸 이별은 누구나 같잖아 별 앞끝에 네 손 잡고 있지 나 왜 진실을 외면했었던 걸까 맨 처음 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차라리 날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해 너는 내 인생에서 진실을 외면해